왕복된 거리 그걸 난 그쳤지 우리가 만나던 곳 그 모습 그 미소 지금도 보이는 곳 다시 찾아볼 광복된 거리 비가 내리는 광복된 거리 지금도 있는 것 같아